야, 4번 답 좀 보여줘. 부끄러운 A학점보다 정직한 B학점이 낫다. 안 읽었니? 그치. 여자친구, 설거지, 여드름, 용돈, 유머, 하품. 어때? 멋쟁이 아버지의 충고. 부끄러운 A학점보다 정직한 B학점이 낫다. 딸에게 주는 엄마의 충고. 프랑스 향수보다 마음의 향기가 오래간다. 도서출판 비전. 안녕하세요. 김소영입니다. 오늘은 오리엔탈리즘과 영화라는 주제로 그 영화 읽기에 한 가지 방법 혹은 한 가지 접근 방법을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이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영화 탄생 100주년을 알리는 기념 행사들이 뉴욕, 파리, 런던과 같은 대도시에서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영상자료원에서 그 기념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제 영화가 없는 20세기 문화사란 생각할 수가 없고요. 또 문화사를 읽어내려는 노력 없이 영화를 제대로 이해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오리엔탈리즘과 영화라는 주제로 20세기의 문화사와 영화사의 한 지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리엔탈리즘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나라에도 번역되어 있는 에드워드 사이드라는 사람의 책의 이름이기도 한데요. 굳이 번역해보자면 동양주의라고나 할까요? 이때 오리엔탈리즘, 동양주의라는 것은 서양이 만들어놓은 동양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동양이 동양을 스스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서양이 만들어놓은 동양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서양이 어떻게 동양을 만들어 나갔는고 하니 그 문학 작품을 통해서요. 그러니까 이 유명한 사람들이 플로베르라든지 네르발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이집트나 이런 아프리카로 많은 여행을 떠났고 특히 이집트 여행을 통해서 많은 그 동양적인 그 소재를 담은 소설들이나 시를 발표를 했는데요. 이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실은 그 오리엔탈리즘이라는 수사법을 써서 동양을 신비하고 모호하고 이런 그 하나의 대상으로 그 전락시킨 그런 그 역할을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회화도 마찬가지죠. 회화에서도 그 잉그리트 같은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그 회화의 뒷배경에 많은 어떤 오리엔탈리즘적인 그런 그 장식들을 사용해서 역시 어떤 동양이라는 것을 역사도 없고 어떤 정치적인 것도 없는 그런 하나의 대상으로 그런 전락시켰고요. 또 여기에 영화도 빠질 수가 없겠지요. 영화는 그 대규모의 제작 방식이나 또 상영 방식을 통해서 바로 이 오리엔탈리즘이라는 하나의 수작, 하나의 이야기를 그 전 세계에 퍼뜨렸는데요.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는 그 각 미국이나 영국의 대학에 있는 오리엔탈 스타디스, 즉 동양 연구라는 학문을 통해서 서양은 동양에 관한 이야기, 즉 오리엔탈리즘을 만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그 오리엔탈리즘이라는 이야기, 이러한 담론들이 필요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제국주의 때문이었습니다. 19세기에 서양은 그 자본주의가 엄청나게 팽창하면서 값싼 원료와 인력이 필요했고 그 결과 동양의 많은 나라들은 서구의 식민지로 전락하고 말았지요. 그런데 그 식민지 정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선 상대를 보잘것없는 것으로 만드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역사의식도 주권의식도 또 사고할지도 모르는 그런 대상으로 만들어야만 자신들의 통치를 정당화할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바로 여러분들도 보셨을 인도로 가는 길에서 영국 정부의 관료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린 인도에 평화와 질서를 주러 왔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사실 인도가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것은 바로 영국인들의 오랜 식민지 정책 때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지요. 간디라는 영화라든지 이런 영화를 통해서 우리는 사실 인도라는 곳에 그렇게 그 비정치적이고 비역사적인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무수히 많은 그 민족 저항 운동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지요. 자, 그 영화의 아버지라는 루미엘에 의해서 영화가 공개적으로 상영되었던 1895년부터 제2차 세계대전까지의 시기는 바로 이런 제국주의의 전성기였습니다. 20세기 가장 강력한 대중매체 중에 하나라는 영화가 이 제국주의와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으리라는 건 짐작할 수 있는 일이지요. 영국과 프랑스 그리고 그 후반부엔 독일도 참가하게 되는데요. 이런 대제국들은 동양을 계몽의 대상, 즉 자신들이 가르쳐야 할 대상으로 보았는데요. 초기 영화사들이 사용한 그 자기 회사의 로고들을 보면 서양 사람들이 커다란 횃불을 들고 서서 동양을 비추고 있는 그림들이 많습니다. 즉 일어나 비추어라 하는 식이죠. 이때 그 동양인들은 역시 이제 무지하고 자기네들 힘으로는 깨달을 수도 없고 이런 그 아주 무지의 대상으로 또 이제 전락되게 돼 있고요. 그 또 영화는 알게 모르게 바로 이런 그 영화사의 로고를 통해서라든지 또 영화의 소재를 통해서라든지 그 식민지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계몽자의 역할을 맡은 셈입니다. 그런데 그 재미있는 것은 오리엔탈리즘은 단순히 영화적 소재 그 이상이었습니다. 영화가 어떻게 탄생하는가 하는 영화의 기원론 혹은 영화는 어떻게 존재하는가 영화는 과연 무엇인가 하는 존재론이나 기원론 자체가 오리엔트 특히 이집트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왜 이렇게 이집트가 중요했는가 하면요. 이집트는 인도나 다른 아프리카 이런 곳으로 가는 길목의 역할을 했었지요. 그래서 이집트 같은 경우는 그 인도나 다른 아프리카 지역 같은 완전한 낯선 곳도 아니고 바로 어디로 들어가는 문지방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초기의 오리엔탈리즘의 이야기에는 이집트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초기 영화들과 이론들은 소위 우리가 이집트 매니아 혹은 이집트 열병이라는 것에 감염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선 영화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그 잘 알려진 영화 이론과 앙드레 바쟁은 바로 미라 콤플렉스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영화는 죽음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담을 매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인도로 가는 길에 아델라의 테마를 들으시고 그 미라 콤플렉스에 관한 이야기를 더 하기로 하지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영화음악 겨울방학 특강 김소영의 영화 읽기 오리엔탈리즘과 영화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저희가 아까 미라 컴플렉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요. 그러니까 영화는 옛날 이집트 사람들이 그 미라를 만들었듯이 바로 그 시간을 극복하고 죽음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 만들어놓은 그런 매체라는 이야기죠. 인간의 마음이 미라를 만들었듯이 영화 역시 시간을 극복하려는 예술이라면 영화는 바로 미라 컴플렉스에 사로잡힌 또 크게 말하자면 이집트적인 어떤 열병에 사로잡힌 매체라는 그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또 그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영화 감독이자 이론가인 아이젠슈타인은 전환 포탄킨 같은 영화들을 만들었지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은 그 전환 포탄킨에서 몽타지 원리를 그 실험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 몽타지 원리를 그 중국의 고대 상형 문자, 더 넓게는 영화 언어 자체가 고대의 상형 문자와 유사하다라는 그 논지의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복잡하게 그 이론적 측면에서뿐만이 아니라 그 이집트의 왕릉 발굴 과정과 관객들이 영화관에 들어가서 영화를 보게 되는 과정은 아주 신비스럽게도 유사합니다. 자, 왕릉 발굴팀의 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그들은 어두운 통로를 따라 들어가서 어느 순간 플래시를 비추게 됩니다. 그러면 상형 문자들이 그 불빛에 드러나게 되죠. 자, 그렇다면 영화관에 들어가는 것은 어떻습니까? 관객들은 어두운 영화관에 걸어 들어가 스크린에서 마치 상형 문자와도 같은 필름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지요. 바로 이 어둠과 불빛의 변증법이라고 할까요? 이러한 그 경험이 이집트의 발굴팀과 영화관의 관객을 함께 묶는 그러한 공통의 경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왕릉이 그 신비이듯이 초기 관객들에게 영화는 신비로움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초기의 미국 영화 이론가인 바실 린지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영화관은 이집트식의 무덤이다. 그리고 그 여러분도 잘 아시는 러시아의 작가인 막심 고르키도 페테르스부르크에서 처음 영화를 보고 바로 이와 같은 경험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무덤 속에서 마치 무덤 속에서 빛이 논이는 것 같다. 이렇게 막심 고르키의 말이나 바실 린지의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초기의 영화 관객들에게 영화적인 경험은 무덤 속의 경험, 말하자면 이집트 고분 속에서의 경험이라거나 아니면 러시아식의 그 무덤에서의 경험과 같은 것이었죠. 거기서 좀 더 나아가 보면 사람들이 미라를 만들기 위해서 현상액들을 사용할 텐데요. 현상액이 아니군요. 죄송합니다. 약품들을 사용할 텐데요. 그 필름을 또 현상하기 위해서는 또 비슷한 약품이 사용이 되죠. 그러니까 죽음을 극복하기 위해서 미라를 만드는 과정과 우리가 영화를 보기 위해서 필름을 현상하는 과정은 또 아주 유사하다고도 볼 수 있겠죠. 자, 이런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영화의 존재론 혹은 기원론 이런 것만 그 어떤 이집트적인 수사학 혹은 이집트적인 그 경험을 그 경험에 기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영화 촬영가들이 혹은 많은 그 영화 감독들이 알렉산드리아라든지 카이로 그리고 수에즈 운하 등으로 영화 카메라를 들고 나갔습니다. 그 초기 영화들, 여기서 초기 영화라고 그러면은 아까 그 영화가 처음으로 공개 상영된 1895년부터 그 니클로데온이 등장하는 1908년까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이때 그 많은 초기 영화들은 관광 영화들이 많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지금처럼 비행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편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그 남들이 찍어온 필름을 보면서 그 아주 그 관광의 경험을 대신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래서 초기 영화들에는 이런 그 이집트의 풍물, 나아가서는 인도나 이런 것의 아프리카나 이런 것의 풍물을 다룬 영화들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그 아까 말씀드린 영화의 아버지 루미에르는 그래서 자신의 촬영 기사들을 동양으로 보내서 그 오리엔탈의 풍경을 찍어오도록 했습니다. 피라미드라든지 스핑크스는 아주 영화의 단골 소재였지요. 이 당시에 얼마나 그 서양의 영화인들이 동양에 그 매혹되었었냐 하면은 사실 상해 같은 곳에서는 1896년에 이미 그 루미에르 팀들이 와서 상해 풍경을 찍어갔고 동경에서도 역시 1897년에 그러니까 영화가 유럽에서 보여진 2년 후에 이미 루미에르의 영화팀들은 동경이나 상해와 같은 곳에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아주 빠른 속도로 영화라는 매체를 통해서 동양과 서양은 만났고 하지만 이 만남은 사실 아주 공평한 그런 만남이 아니라 제국주의라는 틀 속에서 그러니까 서양이 동양을 지배하는 그런 틀 속에서 만들어진 그런 강제적인 만남이었습니다. 여하간의 그 오리엔탈리즘이 초기 영화를 바라보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것은 이제까지의 설명으로 잘 이해가 가실 줄 믿습니다. 자, 여기에 더 재미있는 얘기를 해드릴까요? 미라 이야기를 더 해보면은 미라 시리즈가 나올 만큼 그 미라는 아주 매혹적인 소재였습니다. F.W. 무르나우라는 그 독일 표현주의의 아주 대가 감독이 있죠. 선라이즈라는 것도 만들었고 그 괴테의 파우스트라는 영화도 만들었고요. 또 마지막 웃음이라는 영화들을 만들어서 그 독일 표현주의 대가일 뿐만 아니라 또 헐리우드에서도 아주 성공적으로 영화를 만든 감독인데요. 이 사람의 그 괴테의 파우스트를 그 영화한 영화를 보면은 아주 재미있게도 아주 오리엔탈리즘적인 소재가 나오는데 말하자면 파우스트가 그 악의 유혹 이제 그 메피스토죠. 메피스토의 유혹에 빠져서 여자에게 빠지게 되는 바로 그 장면이 굉장히 오리엔탈리즘적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그 아라비아 복장을 하고 나와서 춤을 추고 또 그 아라비아식의 그 장식이 된 방에서 같이 연애를 베풀고 이런 식의 그 설정이 돼 있는데요. 이 사람의 또 그 촬영 감독이 무르나우의 촬영 감독이 또 그 유명한 칼 프로인트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칼 프로인트는 그 파시즘 때요. 독일에서 미국으로 그 도망을 가서 자기가 이번에는 감독이 돼서 미이라라는 영화를 만들었는데요. 이 미이라 시리즈의 그 첫 번째에 해당되죠. 이 영화를 보면은 그 고대의 미이라가 현대 카이로의 박물관에 되살아나서 자신의 옛 신부를 찾는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옛 신부는 반은 이집트인이고 반은 백인인 그런 여자로 태어나서 가끔 어떤 그 이상한 그 광기에 빠지기도 하고 현기증을 느끼기도 하는데 그게 뭔가 하면 바로 이 고대 미이라가 자기를 부르고 있을 때 그런 그 현상을 보이지요. 이 영화가 아주 재미있는 것은 뭔가 하면은 이 다음부터 쭉 그 나중에 이제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도 마찬가지입니다면은 죄송합니다.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바로 그 박물관에서 이 미이라들이 일어나고 바로 박물관을 배경으로 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그 진행된다는 사실이고요. 또 여자가 항상 이 오리엔탈리즘적인 영화에서는 이 쟁취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죠. 그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를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은 이 여자를 중간에 두고 미국과 독일이 혹은 아랍 개들이 서로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그 마리온이라는 여성 인물이 그렇죠. 바로 이 칼 프로인트의 미이라에서도 이 반은 백인이고 반은 이집트인 여성을 둘러싸고 이 고대의 미이라와 이 영국의 신사가 서로 그 싸움을 벌리게 되죠. 누가 이기겠습니까? 물론 백인이 이기게 되고요. 그런데 이제 이 영화들에서 나타나는 게 뭔가 하면은 아주 재미있는 것이 우리가 이제 아주 상징적으로 읽을 수 있는 것이 고대 이집트와 현대 이집트가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대 이집트를 상징하는 것은 결국 미이라고요. 현대 이집트를 상징하는 것은 현재 그 이집트를 지배하고 있는 영국의 백인들인데 결국 싸움은 백인의 승리로 끝난다는 그런 것들을 읽어볼 수 있겠지요. 네, 루미에르와 더불어서 영화의 아버지인 멜리에스는 또 아라비의 밤의 궁전이라는 우리가 그 짐작해 볼 수 있는 아라비아의 아주 그 성적인 파티가 벌어지는 그런 그 밤을 다룬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여기서요. 데보라 윙어와 조셉 말코비치가 주연하는 베르톨루치의 영화 쉘터링 스카이의 그 처음에 나오는 코란 경과요. 두 번째 테마 음악을 들으시겠습니다.

FM 영화음악 겨울방학 특강 그 두 번째 시간, 오늘은 김소영의 영화읽기 오리엔탈리즘과 영화에 대해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쉘터링 스카이, 데브라 윙어가 주연하고요. 존 말코비치가 그 남자 주인공 역을 맡았던 베르톨리치의 영화지요. 여기서 그 뉴요커인 데브라 윙어하고 존 말코비치는 그 뉴욕 생활에, 아주 도시 생활에 염증을 느끼고 아라비아로 떠나는데요. 다른 오리엔탈리즘 영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오리엔트는 아주 특이한 성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 곳, 그런 것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존 말코비치 역을 맡은 그 남성 주인공이 죽고 난 후에 데브라 윙어는 그 아랍의 족장격이죠. 쉽가 하렘에서 동침을 하게 되고, 그 하렘의 그 장면에 대한 묘사는 그 이전의 오리엔탈리즘 영화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그런 그 아주 성적인 장소, 그런 욕망의 장소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아까 이야기 드렸던 그 아라비아 이야기, 미라 이야기를 좀 더 할까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그 아랍에 대한 매혹, 또 그 미래에 대한 매혹은 굳이 그 영화 감독에게만 제한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유명한 작가 오스카 와일드는 비밀이 없는 스핑크스라는 단편을 썼는데요. 그 아주 비밀이 많은 여성을 스핑크스와 비교하고 있고, 또 그 탐정 소설의 그 창시자였던 에드가 알렌 포는 미이라와의 몇 마디라는 소설을 쓰게 됩니다. 결국은 미이라에게서 고대의 지혜를 배우는 내용인데요. 이렇게 그 오리엔트에 대한 모든 매혹들, 이런 것들이 아주 최고로 나타나는 영화가 바로 그리피스의 인톨러런스, 불관용이라는 영화입니다. 여기서 미국 영화의 대가인 그리피스는 고대 오리엔트의 바빌론으로 돌아갑니다. 이 바빌론을 만들면서 그 그리피스가 그 세웠던 세트는 지금까지도 아주 전설적인데요. 이 바빌론의 영화 세트는 그 거대한 코끼리들이 신전 위에 올라가 있고요. 또 그 스핑크스라든지 이런 그 이집트적인 상징들이 곳곳에 세워져 있는, 그야말로 아마 그 영화 세트의 디자인 역사상 가장 웅장하고 가장 거대한 그런 세트로 꼽힐 텐데요. 바로 이런 거대한 세트를 통해서 그리피스가 말하려고 했던 것은 뭔가 하면, 그 오리엔트라는 문명의 탄생지 바빌론이 바로 탐욕과 배신 그리고 성적인 타락으로 충만한 곳이라는 것이었죠. 여기서 바로 오리엔트의 바빌론, 이곳은 욕망의 상징이고 타락의 상징인 그러한 그 욕정의 그 도시입니다. 네, 또 세실 비 데멜이라는 잘 알려진 감독이 있지요. 이 사람도 그리피스의 인톨러런스, 불관용이라는 영화에 못지않은 아주 초호화판 스펙타클 영화를 만들었는데요. 바로 클레오파트라라는 영화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그 사실 클레오파트라가 이집트 여자이기 때문에 검은 피부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요. 이 영화에서는 클로데트 콜벳이라는 백인 여자가 이 검은 피부의 클레오파트로 나옵니다. 클로데트 콜벳은 여러분들이 어느 날 밤 생긴 일에서 그 보신 그 아주 발랄한 여배우인데요. 이 여배우가 그 아주 백인의 아주 아름다운 여성이고, 하지만 이제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는 맞지 않는 역이지요. 이렇게 백인이 동양인 역할을 하는 것은 이후에 헐리우드의 오랜 그 관습이 돼버리는데요. 바로 무성영화 시대의 그 전설적인 스타인 루돌프 발렌티노나 더글러스 페어뱅크스 같은 그 초기 미국 영화의 우상들은 다 이렇게 한 번쯤 아랍의 쉑의 복장을 하고 영화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랍의 쉑은 그 부족의 그 장, 뭐 부족장을 부르는 이름이죠. 그 위에 예에서 쭉 보게 되면요. 그래서 이집트를 중심으로 본 오리엔트는 무엇인가 비밀스럽고 음흉하며 또 무엇보다도 현재가 없는 곳입니다. 사실 이때 그 역사적 기록을 보면 그 영국이나 독일, 프랑스에 대항하는 그 민족 저항 운동들이 이집트나 다른 아랍 국가들에서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들은 늘 고대의 전설과 신화만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고대의 지혜도 서양 사람들만이 해석하고 발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까 동양의 주체적인 삶과 사고를 부정하는 것이지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제가 동양 오리엔탈리즘을 하면서 왜 자꾸 아랍 이야기를 하는가라고 그 혹시 궁금함을 느끼실지 모르겠는데요. 그 오리엔탈리즘이라고 할 때 그 오리엔탈리즘이 서구의 제국주의와 같이 그 발생했기 때문에 이때 그 영국에서 보는 오리엔트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극동, 그러니까 일본이나 우리나라, 중국을 중심으로 한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중동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9세기 오리엔탈리즘은 주로 이 아랍 지역, 그러니까 이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발생된 이야기고 그 나중에 20세기에 미국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미국에서 이야기하는 오리엔탈리즘, 아시아는 우리 일본과 아시아 중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좀 혼란이 풀리셨는지요? 네, 그 자 그러면은 오리엔트는 이렇게 영화 이론에 또 영화적 소재 자체에 무한한 상상력을 제공해 주는 것 외에도 그 재미있게도 영화인의 영화관의 디자인 그 자체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 지금도 헐리우드 블루바드라는 곳에 가보면요. 그 아주 유명한 극장이 있죠. 그 그로만의 차이니즈 시어터라는 곳인데요. 이게 지어진 것이 1928년이고 아직도 이 영화관은 그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이면 반드시 로스앤젤레스에 가서 보아야 할 것으로 그 알려져 있는데요. 저도 여기서 그 우습게도 그 페이탈 어트랙션을 본 적이 있고요. 근데 이 영화관에서는 그 1928년도에 그 개봉작으로 세실 비 드밀의 왕중왕 킹 오브 킹즈를 상영했었고요. 아까 그 인톨러런스를 만든 미국 영화의 아버지 그리피스가 직접 나와서 영화관의 오프닝 리셉션을 주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차이니즈 시어터뿐만 아니라 20년대에 주로 지어진 그 극장들은 동양의 이국미를 강조한 영화관들이 많았습니다. 차이니즈 시어터와는 달리 주로 페르시아나 이집트부의 중동 아시아 양식으로 세워졌는데요. 여기다가 또 아즈텍과 마야적인 풍미까지 더해서 지어졌습니다. 자, 1922년에 투탄카멘 왕의 묘가 발견되고 나서부터 이런 경향은 더 심해졌는데요. 어떤 극장은 스핑크스의 얼굴을 조지 워싱턴의 얼굴로 바꾸는 희극을 벌리기도 했습니다. 20년대 미국 영화 문화는 소재에서 뿐만 아니라 극장까지도 오리엔탈리즘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이죠. 자, 그러면 저희가 지금까지 초기 영화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그러면 현재 영화에서는 어떻게 오리엔탈리즘이 나타나고 있는가 그 문제들을 좀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지금은 홍콩이 그 반환을 앞두고 있고 대부분의 나라들이 그 식민지 정책에서 벗어났는데요. 그 1968년도에 알제리가 불란세의 지배에서 벗어나면서 사실 그 식민지에 관한 이야기들 이런 것들은 그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자 식민지를 잃어버린 나라들이 이제는 어떠한 오리엔탈리즘적인 수사 혹은 이야기를 만들고 있는가 라고 생각해 볼 때 먼저 그들은 그 잃어버린 식민지엔 동경 즉 노스텔지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찬란하던 식민지 시절은 어디로 갔는가 그리고 만약 그곳으로 다시 되돌아가 본다면 어떠한 일이 생기겠는가 바로 이러한 그 역사에 대한 그 노스텔지아죠. 아마 여러분들이 인도로 가는 길에서 그도 그 얼른 느끼실 것이 뭔가 하면은 처음에 영화가 시작을 할 때요. 하얀 그 사파리 옷을 입은 영국인들이 아주 롤스로이스나 그런 아주 고급 차들을 타고 지나가고 헐벗은 인도인들은 길에서 그 구걸을 하고 있거나 장사를 하고 있거나 하는지 장면들이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꼭 아마 그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인디애나 존스 시리즈도 마찬가지고 이 서양인들은 아주 좋은 차를 타고 지나가는 것이 꼭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이라는 것이 원래 이제 왁작지껄하고 그 소위 원주민들의 그런 아주 거친 그 삶의 풍경이 잘 나타나고 있는 곳이어서 그런지 그런 대비들을 많이 하지요. 그러니까 하얀 사파리 옷에 그 모자를 쓴 영국 그 관료들과 그와 대비되는 그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는 인도인들. 그 영화에서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 찬란했던 영국 식민지 거기에 대한 동경들이고요. 인도 차이나 역시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 항상 의상도 보면 그 영국인들이나 이제 그 제국에서 온 사람들은 하얀 옷을 입고 있고 또 원주민들은 그 뭔가 그 불결해 보이는 그런 더러운 옷들을 입고 있고 이런 식의 차이가 많이 보이죠. 또 아웃 오브 아프리카 같은 영화나 아까 여러분들이 주제곡을 들으셨던 베르톨루치의 감싸주는 하늘들 그리고 알라딘과 같은 만화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서 알라딘의 주제가 들으시겠는데요. A Whole New World라는 노래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김소영의 영화읽기, 오리엔탈리즘과 영화, FM영화음악이 마련한 겨울방학 특강 그 두 번째 시간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알라딘의 주제가 A Whole New World를 들으셨는데요. 그 아까 말씀드린 클레오파트라라는 영화가 이 영화가 다른 점이 있어요. 뭔가 하면은 알라딘의 주인공들은 이제 검은 피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제 식민지 지배도 끝나고 그 오리엔탈리즘 담론도 이제 좀 그 과거의 것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헐리우드에서도 좀 더 그 사실적으로 그 아시아 사람들을 재현하려는 그런 그 일종의 제스처지요. 아, 자, 저희가 그럼 이제 그 현재 오리엔탈리즘, 즉 그 식민지한 동경을 다루는 영화, 일종의 그 식민지한 노스텔지아를 다루는 영화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그 이런 영화들, 아까 말씀드린 인도차이나라든지 감싸주는 하늘, 그 쉘터링 스카이죠. 인디아나 존스 이런 데서 그 오리엔트는 우선 그 이색적인 성적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도로 가는 길에서의 주디 데이비스가 맡은 역할이 젊은 영국 여성 역할인데요. 이 여자는 사실은 그 약혼을 하고 결혼을 하러 영국에서 인도로 그 도착하게 되죠. 그런데 그 자기 약혼자가 약혼자와 자기가 정말로 사랑을 하는가 이런 그 갈등을 느끼다가 인도의 한 신비스러운 동굴에 들어가서 상상의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또 감싸주는 하늘에서 쉘터링 스카이죠. 데보라 윙어라는 젊은 미국 여성은 하렘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랍 남성과 육체적인 사랑에 빠집니다. 왜 이렇게 영화에서는 하렘이 자주 묘사되는 것일까요? 바로 그 하렘을 통해서 그 서양 사람들이 포르노 영화에서밖에 할 수 없는 그런 그 유혹적인 성의 세계, 미지의 성의 세계를 자유롭게 그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할렘이라는 것은 마치 열려라 참깨와 같은 방망이처럼 그 아주 금기의 성, 그 유혹적인 성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장소로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를 가만히 보면요. 그 동양에 있는 보물의 진정한 임자, 주인은 동양인이 아니라 서양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왜냐하면 동양인들은 바보스럽게도 그 보물의 진가를 모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마치 운이 좋아서 석유가 콸콸 쏟아지는 그 유전을 소유한 것과 같이 또 우연히 역사적 보물로 가득 찬 그 땅에 앉아 있을 뿐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닥터 존스 같은 사람만이 그 보물을 발견하고 안전하게 미국의 박물관으로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집트의 유적이 미국의 박물관에 보관돼야 하는지는 설명해 주지 않고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완전히 다른 그 관점에서 만들어진 영화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그 이집트의 샤디 압델살람이라는 그 감독이 만든 미이라, 세월을 헤는 밤이라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는 똑같이 그 미이라라는 제목을 달고 있지만 그 이전에 말씀드린 칼 프로인트의 미이라 시리즈와는 전혀 다른 그런 접근 방식을 그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샤디 압델살람은 이집트의 그 실험 영화 작가고요. 유럽 특히 불란서에 많이 알려진 사람인데요. 이집트가 워낙 그 영화 산업 자체가 그 헐리우드 영화와 같은 그런 상업 영화들에만 치중되어 있어서 이 사람은 불행하게도 작품 몇 개만을 남기고 그 60년대에 세상을 떠났는데요. 본인은 그 빠졸리니에게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하고 탈코프스키의 영향을 받았다고도 합니다. 이 압델살람이 미이라 세월을 헤는 밤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와 같이 그런 그 보물로서의 그런 그 유적이 아니라 바로 그 자기 조상들의 유적을 독을 해서 먹고 살아야 하는 그런 한 부족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때 이 조상들의 유적 보물은 박물관에 보관해야 할 그런 보물이 아니라 그 원주민들의 피폐한 생활을 지탱시켜 줄 수 있는 삶의 방편입니다. 그리고 이 영화에서 그 이집트의 원주민은 결국 이 보물을 그 영국 사람들에게 뺏기게 되는데요. 나중에 이집트의 사막 안으로 거대한 배가 들어오고 그 거대한 배에 실려서 자신들 조상들의 유적이 그 실려가고요. 거기서 통곡하는 마을 사람들 이런 풍경이 그전에 우리가 보았던 이집트와는 다른 전혀 다른 풍경. 그전에 이집트는 마치 엘도라도 황금의 땅처럼 사막의 모래가 반짝이는 그런 땅이었는데 여기서는 아주 어두운 땅, 고통이 가득한 땅, 그런 땅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오리엔탈리즘에 관한 노스텔지아 영화들과는 달리 이집트나 혹은 인도나 이런 데서 꾸준히 이런 저항적인 영화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다만 이제 우리의 영화 문화가 너무 미국이나 유럽 쪽에 기울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런 것들을 볼 기회가 없다는 것이 이제 문제지요. 자, 그러면은 다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영화로 돌아와 볼까요? 아라비아 로렌스는 어떻습니까? 거기서 보면 영국의 아주 낭만적인 천재가 아랍의 민족 저항을 이끄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아랍의 지도자들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로렌스의 천재적인 영감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역시 아랍 쪽의 역사적인 기록들은 이것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주 최근의 오리엔탈리즘 양상이 이전과 달라진 것은 이제 영국이나 미국 같은 제1세계에 이전에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던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사실에서 기인합니다. 여러분들이 런던이나 뉴욕이나 이런 파리로 가보시면 제일 놀라는 것이 아니 백인들이 왜 이렇게 많이 없고 아시아 사람들이나 아프리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을까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이제 메트로폴리스들 이런 거대한 규모의 메트로폴리스에는 백인들만이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아시아인들과 흑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유럽과 미국에서는 다문화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바로 여러 다른 민족들이 각자의 어떤 민족 문화를 향유하면서 살 수 있도록 정책을 펼치는 그런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바로 이 흑인들과 아시아인들이 이 다문화 정책의 역량 아래 직접 영화를 만들고 있는 것이 이전과 다른 점입니다.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상영하고 있는 조엘러 클럽은 에이미 탄이라는 중국계 미국 여성 작가의 소설을 역시 홍콩 출신의 웨인 왕이 영화한 것인데요. 여기서는 동양과 서양이 어머니와 딸이라는 이름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헐리우드 영화의 멜로드라마 장르의 관습과 중국 근대사의 이야기가 만나고 있는 영화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는 중국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만 중국이 아니라 주로 미국이나 또 다른 외국에서 상영될 목적으로 만들어진 영화고요. 동양 안에서 동양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서양과 동양이 교배된 시점, 즉 중국에선 어머니와 미국에서 태어난 딸, 이 어떤 시점이 합쳐진 그러한 시점에서 영화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제 19세기 말이나 20세기 초에 그런 제국주의 시대와 같은 동양과 서양의 이분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동양은 서양의 영향을 받은 사실을 이제 부정할 수 없고요. 서양 역시 동양을 이제까지의 오리엔탈리즘에 하는 어떤 탈식민지적인 시각으로 보아야 할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문화적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아마도 조일러 클럽은 이러한 전환기에 매우 온화한 몸짓으로 동양과 서양을 이어주고 있는 영화로 기록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리엔탈리즘을 극복하는 영화들 그리고 식민지적인 시각에서 벗어나서 자기의 문화를 스스로 표현하려는 영화들이 이제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런 영화들을 묶어서 제3의 영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제3의 영화의 대표적인 것으로 여러분들이 보셨을 안젤로 폴로스라는 감독의 영화가 있고요. 또 첸 카이거의 영화도 마찬가지고요. 또 미국 같은 경우는 흑인 여성 감독인 줄리 데시 이런 사람들이 바로 자신들의 이야기를 자기의 영화로 표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제3의 시네마의 등장으로 이제 세계 영화는 오리엔탈리즘에는 오랜 그런 구습에서 벗어나서 민족적인 문화를 창조적으로 표현하려는 그런 흐름을 만들고 있는데요. 자, 오늘 오리엔탈리즘과 영화라는 조금은 낯선 이야기를 들으셨고요. 한 시간 동안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엘러 클럽의 백주의 이야기를 들으시겠습니다. 영화 Joy Luck Club 중에서 메인 타이틀로 쓰인 백조의 노래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어요? 대부분 영화 얘기를 하면서 이 오리엔탈리즘을 그동안 그렇게 많이 접해보지는 못했을 것 같은데요. 요즘에 특히 그 사이드의 저서와 함께 오리엔탈리즘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 김소용 씨가 시의적절하게 저희 시간에 그런 말씀을 해주셨네요. 오리엔탈리즘과 영화에 대한 얘기로 김소용 씨의 영화 읽기 오늘 함께 하셨습니다. 자, 내일 세 번째 시간에는 유진아 씨가 나오셔서 영화 속의 페미니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